6.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허서문.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역사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71년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국권을 강탈당하고 유구한 역사와 녹취기 들어있는 정신문화적 재보와 자원을 깡그리 약탈당한 것은 물론 우리 말과 글까지 빼앗기고 식민지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해온 우리 민족이다. 40여 년이 이르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 시기 각계각층의 수백만 우리 동포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일으킨 전쟁터의 종알바지로 군수기업의 노예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가 목숨을 잃고 전대미문의 야만 통치와 수탈에 신음해야 했다. 장기간의 구람없는 키워진 투쟁으로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기는 하였으나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져 장장 70여 년 동안 민족 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조국 통일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조국 해방 71년, 민족 분열 71년이 되는 오늘, 이 땅 위에는 여전히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6.15가 나온 모든 결실이 부정당하고 북남 사이의 접촉과 레왕 대화와 회합조차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민족 분열을 지속시키려는 내외 반통일 세력들의 작동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이 실현되고 공관 경화가 보장되며 북강 번영하는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여기에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연회는 결의의 이러한 통일요문을 앞장에서 실천해 나갈 굳은 의지를 다시금 표명하면서 온 결의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자.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분열과 대결을 강요하는 내외 반통일 세력의 온갖 책동을 물리치고 온 결의의 단합을 실현해 나가자. 상대방의 제도와 체제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민족의 힘과 지혜를 합쳐나가며 화해와 단합을 적극 추동해 나가자.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실현해 나가자. 평화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자주통일을 이룰 수 없고 통일을 이루지 않고서는 평화를 영원히 지켜나갈 수 없다. 겨울의 삶의 도전이며 후손만대가 행복을 누려갈 삼천리강토에서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되는 것을 절대로 영납할 수 없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합동군사 연습을 비롯한 전쟁 대결 작동을 중지시키고 건강한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 해내외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접촉과 내왕, 대화와 통일 회합을 복원하고 활성화하자. 접촉과 대화가 없이 평화도 통일도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상대방을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속에서는 수십 년 동안 쌓인 불신과 대결의 잔재를 정산할 수도 통일운동을 전진시켜 나갈 수도 없다.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연회는 올해 조국 해방 71달을 맞으며 서울에서 북남 해외 각계층 대표들이 참가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던 민족공동행사가 내외 반통일 세력의 동족 대결과 방해 책동으로 비록 성사되지 못하였지만 해내외 각계각층의 접촉과 통일 회합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앞장에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민족 공동행사들과 함께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여성, 학술, 언론, 종교 등 계층별, 부문별, 지역별 단체들 사이에 다방면적인 접촉과 내왕을 적극 추진해 나가자.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 사이에 다양한 접촉과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자. 개성공업지구 금강산 관광을 비롯하여 북과 남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마련한 통일과 평화번영의 귀중한 결실들을 하루빨리 복원하고 하늘길, 땅길, 바닷길을 다시 열어나가자. 8천만 동포들이여, 내외 반통일 세력의 분열과 대결 정책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힘과 지혜를 합쳐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놓았던 경험과 성과들에 기초하여 오늘의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 민족 분열과 전쟁 대결을 끝장내고 건강한 평화와 자주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나가자.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6.15 공동선언 실천 해측위원회, 2016년 8월 15일.